너만 보면 돼. 난 희이하해 oh 너만 보면 돼. 난 기분이 좋아져 너만 보면 돼. 난 희이하해 oh 너만 보면 돼. No more sorrow. 신기하게 Boy you got a way of making me smile 짜증나는 나를 보내버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면 내게 하는 말 상대방 upside down 귀찮을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I'm smiling 시작해서 깬 상태로 너의 두 눈을 봐 What else do you want me to do 달이 환하게 비치는 너의 두 눈에 안개를 yes. That's all I wanna do 너의 표정을 비롯해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 girl 남이 빠진 dope 같던 놈들이 아냐 똑같이 보지 마라 I see what you see so come and let me holler 너만 보면 돼 난 히히하해 oh 너만 보면 돼 난 기분이 좋아져 너만 보면 돼 난 히히하해 oh 너만 보면 돼 No more sorrow 서로 날아가는 매일이 내게 너무 달아 부드러운 카푸치노 거품 같아 우리 소중한 시간이 내게 너무 짧아 밀고 당기는데 유난히 서툰 나라서 비가 오는 날이 던 날이 맑은 날이 던 네가 웃고 있다면 내겐 좋은 날이 돼 내 맘을 알고 있다면 거기 서 있어 그대로 언제나 너가 내게 처음 웃어주던 그대로 hey. 너만 보면 나도 몰래 히히 내가 웃을 땐 나도 하해 oh, 깊이 빠져서 내게 완전 It's gonna be okay, baby. Will I hide? Bonnie and Clyde, cheese and wine, yeah. 우리 헤어진 partner. 우리 둘 사이는 아무도 못 갈라. 약속해. You never make me cry. 잠에서 깬 상태로 너의 두 눈을 봐. 잠에서 깬 상태로 너의 두 눈을 봐. What else do you want me to do? What else do you want me to do? 너만 보면 너만 보면